천장이 무너져 내린다.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어차피 떠나버린 사람을 그래 잊자 잊자 잊어 사랑했잖아. 억장이 무너져 내리네. 차라리 생각이 남을 것을 그렇게 돌아서간 사람을 그래 잊자 잊자 잊어 사랑했잖아. 억장이 무너져 내리네. 사람아 사람아 사람아 매몰치 않은 사람아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라잖아. 차라리 쳐다보지 말 것을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니. 그래 잊자 잊자 잊어 사랑했잖아. 억장이 무너져 내리네. 사람아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라잖아. 차라리 쳐다보지 말 것을